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하여 여러 나라 종당, 정부, 성, 단체, 기관과 각계 인사들 그리고 국제기구가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집상화에 캄보자 인민당, 캄보자 외무 및 국제협조성, 캄보자 적십자위원회와 캄보자 국회의장, 상원 1부의장, 푼신테크당 위원장, 공보상, 왕궁성 국무상, 이란 외무성, 이란 노동자의 집, 이란 국제태권도협회, 중국 안중국제석유주식유한공사, 홍콩 중화에너지기금위원회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단위들, 페루 노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페루 시몬 볼리바르 종합대학, 페루 세계해운회사, 적도기네 정부와 적도기네 민주당, 알제리 국무상 겸 외무 및 국제협조상,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기금 리사회에서 보내온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